다시 돌아올까 봐 다른 사랑 절대 못해. 남자를 울렸으면 책임져야지. 네가 뭘 알아 남자의 마음을.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 여자 내 전부를 다 가져간 그 여자 한때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여자 다 믿었었어 보같이. 여자는 다 똑같나 봐.